널 사랑하면서 어느 것 하나도 널 위한 마음은 없더라. 나밖에 모르고 내 멋대로였던 3년의 사랑과 이별. 추억의 시련은 몸서리칠 만큼 아프고 향기로워서 가지려 했나봐. 잃고 싶지 않았던 두려운 욕심에 넌 나오지 않겠지.